마태복음 13장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부터 30절입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따라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이 나중에 이게 무슨 뜻인가 정확하지가 않으니까 모르겠으니까 또 예수님한테 따로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7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며 풀목불에 던져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근데 이 비유가 지난번에 그 네 가지 밭의 비유하고는 상당히 다른 것이죠. 근데 이게 다 농사꾼들하고 관계가 있는 건데 그 당시에 이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런 그들의 삶에서 너무나 익숙한 아마 주님께서 장사의 비유도 하셨고 여러 가지를 하셨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삶에 가장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신 것인데 이 말, 오해를 많이 받는 이 해석에 있어서 실제로 거기에서 미국의 좀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 영향을 많이 받게 된 지난 100년 동안 여러분 제 성경도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 어떤 밑에 이렇게 설명이 있는 거 있잖아요. 전에도 설명드렸지만은 이렇게 설명이 있는 거 스터디 바이블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사실 설명이 이렇게 좋은 설명이 있는 책들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약간 계속해서 스터디 바이블을 이분도 저분도 만들어서 몇 가지 스터디 바이블 중에 참 좋은 게 있기는 한데 한국 스터디 바이블은 사실 아주 이렇게 좀 책임 있게 잘 만든 거는 아직은 없어요. 대개 이제 신학생들이 나눠서 아르바이트 할 겸 창세기 맞고 출애굽기 맞고 해가지고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는 세대주의 해석이고 어딘 칼빈주의 해석이고 다 달라요 사실은. 근데 스코필드 스터디 바이블이라는 게 스터디 바이블의 원조인데 스코필드라고 하는 분이 만들었는데 그 책에서 이 비유를 아주 그릇되게 해석을 함으로써 성경을 그 책을 하여간 불티나게 팔렸고 그 책을 읽는 사람들이 다 그 밑에 해설을 보고 그 말씀을 이해했기 때문에 이 잘못 이해를 한 게 우리한테도 영향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한번 보죠. 퀴즈.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 수 없다. 이 같은 삶을 살 수 없다는 건 함께 살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하고는 삶이 다르다. 공표예요? X표예요? 저도 헷갈리네요. 다르게 살죠. 다르게 산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부정문으로 물어보면 저는 항상 예스라고 대답을 하기 때문에 예스라고 일단 대답하고 아니라고 그렇다고 여기서도 헷갈리네요. 좀 2번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일 혹은 영적인 일에 완전히 냉담하고 적대적인 삶의 방식을 추구할 수 없다. 맞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영적인 일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냉담할 수는 없어요. 뭐 그런가 남의 일 남의 집 불구경하듯이 그렇게 갈 수는 없죠. 혹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적대적인 태도를 가질 수는 없죠. 요한복음에 보면 사람들이 되게 적대적이라는 걸 보시잖아요. 뭐 마태마가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이에요. 근데 처음부터 적대적이냐 하면은 처음에는 믿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요. 근데 나중에 믿었는데 어떻게 돌을 던져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가? 이렇게 사람이 돌변할 수 있는가? 그런 것을 보여주죠. 교회 안에서의 묵인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제가 요거를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많은 오해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 말씀이야말로 오늘날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라고 사람들이 그러는데, 비판하지 말라. 그러니까 미국의 관용을 중시하는 이런 또 포스트 모더니즘이나 또는 요즘 시대에는 비판하지 말라. 이것처럼 은혜로운 말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지금 환경이 되면 좀 비디오 같은 거 좀 좋은 것들을 같이 좀 쉐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존 맥아더 목사님하고 캐톨릭 신부인데요. 무슨 매닝이라고 하는 분이고, 또 한 분은 미국의 감리교 감독이신데, 이분들이 레리 킹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지는 이거예요. 이분들은 예수님은 로마 정부와 싸우지도 않았고, 예수님은 평화를 원했고, 예수님은 듣기를 원하셨고, 예수님은 같이 이렇게 서로 이해하기를 원하셨고, 예수님은 가룟 유다도 받아주셨고, 예수님은 이렇게 이제 쭉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끔 가다 보면은 레리킹 그 사람이 예수 믿을 것 같아요. 너무나 날카롭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존 맥아더는 예수의 이름밖에는 구원 얻을 이름이 없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선을 그으셨고, 복음에 대해서 존 맥아더는 무슨 강단에 있을 때처럼 인터뷰를 해요. 진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감리교 감독이 좀 이상한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존 맥아더가 물어봤어요, 감리교 감독한테. 그러면 당신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구원 받는다고 당신은 생각하는 거냐? 그건 나는 모른다. 그건 하나님이 아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레리 킹이 답답했는지, 답답해서 물어봤는지는, 아니면 또 진행을 위해서 재미있으려고 물어봤는지 모르지만, 그럼 당신이 믿는 종교가 진짜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진짜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다른 종교는 가짜라는 얘기가 아니냐? 레리 킹이 물어본 거예요. 맥아더는 다른 종교는 가짜라고, 거짓 신을 섬기는 거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말하는데, 이분은 다른 종교가 가짜라고 나는 말하고 싶지 않다. 그건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지 왜 하나님은 나보고 판단하라고 그러시지 않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매력적이고 사람들이 싫어할 수 없는 그런 것이겠어요. 신사적이고 훨씬 더 좋은 것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입장에서 저 같은 사람이 보면은 존 맥아더가 정말 훌륭하구나, 참 진짜 시원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안 믿는 입장에서 텔레비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느낌을 가지겠어요? 야, 저건 진짜 골칫덩어리구나. 저거는 저런 암적인 사회의 평화를 깨는 암적인 존재구나. 기독교인들이라는 거는 다 저런 기독교인들은 사회에서 좀 이게 없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기가 그게 정상이라는 거죠. 그럼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거기에 굉장히 동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 게 오늘날의 교회예요. 사실은 비판하지 말라는 말이 과연 묵인하라는 말인가라는 것이에요. 근데 주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시작하고 나서 나중에 뭐라고 그러냐면, 분별하라고 그래요. 늑대가 양의 옷을 입고 오는 것을 분별하라고, 그 사람들을 너희가 잘 알아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분별과 비판의 사이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놓치기가 참 쉽죠. 이런 것들이, 이런 경향이 이 말씀을, 이 비유를 해석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떤 비유인가를 보십시오. 첫째로 남의 밭에 덧뿌리는 게 정말 그건 나쁜 놈 아니겠습니까? 아니, 남한테 쫙 좋은 걸 뿌려놨는데 거기다가 잡초씨를 그냥 막 뿌려놓고 밤에 그러고 갔으면 그건 진짜 나쁜 놈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놈들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로마의 법에 이런 놈들에 대해서 이렇게 처형을 하는 이런 법이 있었다는 거죠. 아주 나쁜 놈, 악한 자라고 얘기하면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좋은 씨를 뿌리는 거는 예수님이에요, 그분은. 그리고 밭의 주인이세요. 좋은 씨는 하나님의 자녀들, 천국의 아들들이에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 마귀의 자식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가 8장을 쭉 보고 있는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러세요.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한테 말씀하시기를 너희 아비는 마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무서운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도 악한 자의 자녀, 자식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D. 밭이 교회냐 세상이냐. 이게 이제 이 스코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밭이 세상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분명히 하셨잖아요. 여기에 38절, 밭은 세상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바치 교회라고 이해를 합니다. 굉장히 다른 부분이에요, 이게. 말하자면 왜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나 하면, 교회 안에도, 참된 신자가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건 우리가 알잖아요? 교회 안에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당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밭은 교회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밭은 세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주님께서 이해해 보시면, 주님은 교회 안에서 가라지를 용납하고 그들과 잘 지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하는 질문이에요. 뽑지 마라. 뽑을까요? 뽑지 마라. 괜히 다친다. 가라지를 뽑다가 29절에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냥 너희는 놔버려 둬라. 이 내버려 둬라. 교회는 다 그런 거니까 마지막 날에 교회를 하나님이 이제 정리하실 것이다. 그런 이야기인가. 그러나 요한 2서에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이나 성경에서 모든 부분들에서 말하는 것은 이것은 교회에서는 분별을 해야 되고 교회에서는 어떤 경우에서는 내쫓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분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게 있나 하면 주님께서도 주의하라고 하신 것은 늑대가 양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것을 분별하라고 얘기하고 바울사도는 고린도전서 아까 제가 이 3번에서 교회 안에서의 묵인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바울사도는 이런 자를 내어 쫓으라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과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은 자칫 교회를 깰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를 깨는 게 전에 우리 그거 봤죠? 신천지. 신천지가 저는 그냥 그때 보면서 놀래기도 했지만은, 근데 제 친구, 한국에서 목회하고 있는 친구하고 통화를 하면서, 아닌 게 아니라 자기 옆에 있는 교회 하나가 완전히 넘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교회도 자기가 신천지에서 온 사람을 발견을 하고 그 사람을 내쫓았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꾸 사람들 모아가지고 성경 꼭 열심히 이렇게 하면서 하더래요. 한 300명 정도 되는 교회인데, 이 교회는.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꾸 이제 교인들한테도 얘기를 한대요. 이제 들어와서 열심히 막 하는 사람 조심하자. 근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래요. 신천지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이건 정말 완전히 악한 자의 아들들인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신천지라는 브랜드를 가진 것만이 신천지겠습니까? 악한 자의 아들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교회는 언제든지 교회를 깰 수 있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 주님이 신천지 생기기 전부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은 교회라는 컨텍스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는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떤 얘기냐. 교회 안에서 분별하지 말라는 얘기고 교회 안에서는 다 그냥 잘 지내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F를 보시면 주님은 세상에서 불신자의 세상을 없애려는 모든 시도를 허락하지 않으시는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회 역사 속에 보면 실수를 되게 많이 했어요.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면서 이 불신자들과 전쟁, 칼로 전쟁을 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종교 재판이 중세 시대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 국가에 대한 이상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기독교 국가가 돼서 성경에 있는 법들이 그 나라의 법이 되어버리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 법을 따라서 살아갑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그 법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상들이 과거에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어리석은 처사였는가를 보여줍니다. 신자가 어떻게 살라고 하나님이 부르시는가 하면 이 밭은 주님의 밭인데 세상은 가라지와 알곡이 다 있죠. 거기서 우리가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거의 저는 뭐 그런 거 잘 모르지만은 가라지와 알곡이 가라지가 이 독보리라는데 아세요? 혹시 독보리? 독보리. 근데 독보리가 이 처음에는 똑같대요. 차이를 알 수가 없대요. 그냥 뭐 어찌 알겠어요? 그러나 나중에 열매가 나타나는 걸 보면은 안다는 것인데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되나 하면은 저항이 있는 거죠. 잡초가 더 번식 능력이 크듯이 그리스도인들은 더 열심으로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동행하시고 임재하시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들이 뭐 밋밋하게 맛없게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이것도 저것도 아닌 채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그게 여러분 어떻게 이 세상에 영향을 줄 수가 있겠어요. 이 세상 속에서 가라지가 지금 우리한테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가라지를 세상에서 뽑아내지도 말라고 그러셨고 주님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적 기준에 따라 살 걸 요구하지도 말라고 그러셨습니다. 마지막 때, 추수 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근데 뭘 보고 하세요? 열매를 보신다는 거예요. 열매. 생김새가 아니라. 그러니까 알곡의 성품과 행동은 가라지의 것과는 구별이 된다는 거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첫째는 이런 오해는 가지지 마세요. 이 본문을 통해서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 그 말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주님이 하신 이 비유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라고 하는 컨텍스트는 세상이에요. 세상. 이런 면에서 우리가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가라지도 사실 참 중요한 것 하나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본래 알곡도 다 가라지 출신이라는 거예요. 알곡도. 예,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처음부터 알곡인 게 아니고 처음에 다 가라지예요. 죄인이에요. 그런데 어떤 알곡이 너무 세가지고 하나님이 그 알곡을 통해서 나를 알곡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 알곡에 영향력이 있어요. 그 알곡이 미치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금요일날 설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러분의 삶이 다른 사람의 신앙에 그것이 제일 가깝게는 아내나 남편일 수도 있고요. 자녀들에게도 있을 수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내 삶이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또 다 신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내 삶이 내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약간 가까운 사람들 이들에게 어떤 그들의 신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악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있거든요. 악영향.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너무나 많은 남자들이 교회 나가는 부인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또는 거꾸로도 있습니다. 자녀들의 경우에는 부모를 통해서 부모가 섬기는 것이 위선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간파하기도 합니다. 또는 뭔가 믿음의 씨가 내 속에 어떤 사람의 속에서 생길 때 그 옆에서 내가 가까운 사람으로서 그 사람의 불씨에 불을 지펴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불을 끌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가족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에서 여러분들 만나는 모든 면에서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는 우리가 정말 열매를 맺고 더 영향력을 가지고 그 영향력이라는 게 무슨 뭐 사회적으로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보화의 비유가 44절에서 46절에 나오는데 이 보화는 밭에 감추인 보화, 전부 밭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당시에는 뭐 은행이 없어가지고 있기는 있었다는데 그게 돈을 죽음에 껴야 되니까 제가 진짜 한국에 살다가 옛날에 인도네시아 가지고 이상하게 은행 가서 돈을 맡기려고 하니까 돈을 받더라니까요. 맡아주니까 이자를 주는 게 아니고 맡아주니까 도둑놈이 많은데 거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은행을 쓰지 않고 금을 사요. 금을 사서 두르고 허리띠도 하고 이렇게 자꾸 금을 붙이거든요. 그러니까 보관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은행이 돈 받으니까 누가 맡기겠어요. 그러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는 사람들이 유사시가 이게 전쟁이 많이 나고 그러니까는 그냥 땅에다가 뭐 이렇게 숨겨뒀다는 거 아니에요? 이 보물들을. 근데 이제 피신 갔다가 죽었어요. 그럼 못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제 소위 재수 좋은 사람이 지나가다가 딱 번쩍번쩍 하는 걸 본 거예요. 번쩍번쩍 한다고 딱 금은 아니지만. 그래서 보고서는 보니까 진짜예요. 싹 덮어두고 주변을 살피고 집에 가서 세간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밭에서 발견된 보화는 사실은 그 밭의 주인의 것이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시는 것은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하는지 잘 알아들었고 또 하나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이 진주 장사가 진짜 이 단순히 돈벌이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진주에 대한 애호가. 이 사람이 진주를 찾고 지중해를 돌아다니다가 진짜 평생에 한번 만날까 말까 한 진주를 만났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진주를 다 팔고 다 팔아가지고 이걸 샀다. 이 얘기는 우리 시대에 대중화된 복음, 이 보세요 1번에 우리 시대에 대중화된 복음은 그리스도 죄인들을 회심시키기보다는 안심시키기 위해 고안된 사탕발림이다라고 존 맥아더는 얘기를 했는데 대중화된 복음 누구나 이렇게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복음이라는 의미겠죠. 그러니까 회심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안심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게 참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 여기 이걸 보세요. 비용을 지불한다는 개념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개념입니다.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은 그냥 거저먹는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치지 않아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거저 주시는 구원이라는 얘기는 값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걸 다 팔아도 인생을 팔고 영혼을 팔아도 살 수 없다는 의미에서 주께서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누누이 번번이 반복해서 이 대가를 지불하고 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가 돌아선 이유가 뭘까요?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쫓았다 그랬는데 주님께서는 좀 야 참 따라오느라고 고생 많지 계속 가자 조금만 더 가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딱 돌아서서 어떻게 보면 매몰차게 너희가 계속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 그렇지 않으면 가. 근데 진짜 갔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요한복음 6장에서도 우리가 봤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요구를 하시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떠났습니다. 주님의 요구는 뭐예요?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내 말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맛본 사람은 그걸 얻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걸 다 즐거이 드리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아까운데 그냥 고민고민하면서 팔았다고 얘기를 하지 않고 44절을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는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와, 횡재다, 횡재.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가슴이 뛰고 팔아가지고서 이거를 샀다 이거예요, 보화를. 그러니까 이거는 억지로 마지못해서 계산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즐겁게 이것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새로 발견한 부유함을 기뻐했고 자기가 판 하찮은 것들에 연연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서 이렇게 가끔가다 너무 감동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헌금을 확 이렇게 긁으시면은 그건 별로 안 좋아요. 주님께서도 그렇게 헌금을 하라고 그러시진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선 돌려달라고 또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게 하고 남편이 또 이게 모르는 사실이라서 좀 깎아주면 안 되냐고 또 하는 분도 있대는데 그렇게 헌금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한 것에 대해서 그걸 연연해 하지를 않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다른 모든 걸 포기하는 것은 엄청난 풍성함을 얻기 위해 치러야 하는 즐거운 대가.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사도가 말하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나는 다른 거를 배설물처럼 여긴다. 이게 구원 얻는 믿음의 속성이라는 거죠. 구원 얻는 믿음은 그리스도께 복종해서 살려고 하는 마음을, 열망을 일으켜요. 난 주님께 복종해서 살고 싶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정말 이제 성경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고요. 또 성경 말씀을 여러분 보시고 또 이렇게 하실 때 어떤 느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는가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시는가. 정말 내가 주님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지.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에 내가 복종해야지.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이 아니면 여러분 마음이 너무너무 굳어있는 것이거나 여러분이 거듭난 분이라면 너무너무 굳어있어서 정말 회복하기가 너무나 힘든 지경에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거듭나지 않은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분명하게 단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에 대해서 정직하게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 얻는 믿음은 주님께 복종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그게 사랑하는 관계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지막으로 당신은 비용을 계산하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주님은 망대를 지을 사람이 이게 돈이 얼마나 들까를 생각하고 집을 망대를 세울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전쟁을 하는 왕이 내 나라 군대는 몇 명인데 저 나라 군대는 몇 명이구나, 내가 그러면 전쟁을 해서 이길 승산이 있으면 전쟁을 하지만 이길 승산이 없고 이거는 100% 질 거다 그러면 누가 전쟁하겠어요. 어리석게 화친을 청해야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비유를 하시면서 정말 비용을 계산, 내가 예수님 믿으면은 내가 어떤 것을 해야 되는구나 하는 걸 알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전도하실 때도 그렇고 여러분들 스스로를 생각하실 때도 일단 뭐 한 달이 걸치면 그 다음엔 두 달이 걸치게 되는 거고, 일단 코를 집어넣으면 얼굴까지 들어오는 법이고, 그러니까 일단은 잘 꼬셔서 괜찮아 아무것도 할 거 없어 그냥 거저먹는 거야 거저먹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복음 전도가 아니에요. 복음 전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보화가 무엇인지, 극기적기 값진 진주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을 하고, 하지만 이것은 너의 소유를 다 팔아야 하는 것이라는 것도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얘기를 하면은 예수를 안 믿을 것 같이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진짜 믿는 거예요. 거짓으로 믿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이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그냥 그 사람들 많이 모인 곳에 따라가는 사람처럼 그냥 이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어휴 그냥 나도 그냥 거저 먹었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주 되심 앞에 나 자신을 복종시키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해서 사는 그런 마음이,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의 마음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 정직해지는 게 최고예요. 아무리 제가 오늘 목회 서신도 쓰고 하여간 여러분이 정직해지실 수 있는 용기만 있으면 다 돼요. 근데 그게 쉽지 않다는 것도 알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해지기 시작하면,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 거를 좀 볼 수 있기 시작하면 그때는 소망이 있는 거고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예수 믿을 의향이 없으면 이 자리에 계시지도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를 믿고 정말 예수님을 믿을 의향이 있어서 우리는 여기에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 평생에 정말 그의 예수님에게 복종하고 살아도 죽어도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 내게는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알기에 우리는 여기에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을 주 앞에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이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만족하지 마십시오. 이만큼 하면 내가 꽤 괜찮다. 그 자리에서 만족하지 마십시오. 바울사도가 내가 푯대를 향해서 계속해서 내가 가겠다고 얘기했던 것은 그가 받은 은혜가 하찮은 은혜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지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더 큰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이에요. 은혜를 받았으면 더 큰 은혜를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큰 은혜가, 내가 이제껏 맛보지 못했던 그런 은혜의 자리로, 저도 뭐 제가 뭘 바라고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영화를 주시겠습니까? 그 영화는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내가 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따가 설교 말씀도 하여간 맨날 그게 보면은 똑같은 이 말씀이 그 말씀인 것 같고, 제가 아무리 봐도 그 말씀이 이 말씀인 것 같은데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정말 자유케 하시고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것. 기도하겠습니다.